예, 방자야. 예. 너희 고리 놀만한 성지 강산이 어디 어디 있느냐 자서히 일러라.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성지는 찾아 무엇 하시렵니까? 네,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지 쌓인 강산 모두가 글귀니라 내 이렇게 들어봐라. 예. 기산영수 별건곤 수부허유놀고 제석강병월자그 이적석은간두락고 시상오류촌에 두연명이 간두라스니 또한 후엽사라 동은 둘이 편시 추원이 놀고 어찌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오시니 자서히 일르지요. 동문방 나가면 금수청풍호 백군한 유랑이요 동님가는겹꼬리 황무성기서로 군몽글 깨운한 듯 벽파상 개구리 난 광왕이 침부를 하야 을긴 옥척을 입에 물고 오락가랑 눈안 가두엉 경사다가 그저 분명하고 산은 싸시 목소리 풍편에 탕탕 울려 객선에 떨어져 한산 사도 지쳐이요 소창하는 연소들은 혹 선호구 어깨를 베고 오락가랑 눈안 거두 우리 언제며 보시오 쓰니온 위도 할 마음이 날 것이오 방문 밖을 나가오면 황한무구자교 영주가격이 싸운데 삼나무 제일승진이 저분하여서가 없어서 네 말을 듣더라도 광한루가 제일 좋을 듯하다. 사또 모르시게 낙위 한 장 지어라. 광한루 구경 가자. 예, 방자 분부 듣고 낙위청으로 들어가 낙위 소를 살살 간인 한 장 짓는다. 홍영자 약산호편 오강금척 황금덕청 홍사 고은굴레 상무물려 덮어달아 앞두가 얼쳐져를 끝내 징징다력은 엿등자 호피도도 못해가 난다 보단자 걸쳐다 포체지를 독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할지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세도 정의하고 태같은 체진 머리 동백기름 강을 올려 값사 댕기에 들여두고 쌍본초 진동원 청중초막을 바쳐 분홍띠 둘러끼고 만석다효를 잘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도인 방자 앞을 세우고 난본마다가 실을 쪄 황하은 날개 같은 세금표를 써 자루를 피하지르고 가리우고 강도 성내 안나룽기 홍익게 나가 실자 봉학은 나나뜻결 광풍조차 발을 발을 날려 도하 점점 붉은꽃 보리 상풍 뚝 떨어져 쌍욱지 두발 코부 걸음 걸음이 생하이라 결토족 토막아요 어서 들어오면 당장수 어쩌나가 이어서도 알 소냐 서부렁섭 도련님 내려 나기 풀뜩 끼고 누에 올라 사면 경체를 살펴보는데 적성 어찌옵나로 난개는 이군 복수 장본 포문 하루통 풍 둘러났니 우현치고 하추난 임고대를 일러 읽고 차각단우 군주 우주난 광한두 가 이름이 그러구나 황한우도 좋거니와 우재규가 더욱 좋다 우재규가 호남 제일로라 하겠구나. 도련님이 흥이 나서 그란수 지을 붙겠다. 코녀작 선인교요 누후광안 옥경 누런 참호 운전생 수진여요 지흥금이 일라연우라 좋다 좋다 호남 제일로라 하겠다 예, 방자야. 예. 주한상 차려오너라. 예. 도련님이 못 잡수는 술을 이삼배 자신 후에 지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서 두루두루 거닐며 팔뚝강산 우대경계 손꼽아 세아리를 쪄 장성길면 용수대화도도 천년산 평양카명호 부병로 연광정 일라의 꽃주렴 주각은 백광근 들어져 수호문창한 땅시 소사부른 정도라 비로는 무릉동은 흰백자 붉은 홍건 성기 꽃 피고 붉을 딴 푸를 청은 거울 고리 단청이라 유망황에 한우성은 퍼 부르는 소리요 항복맥자 쌍쌍빛난 향기 찬든 거둥이라 물은 분이 은하수요 사는 분이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월구 화가 없을 수냐 백백홍홍 난만중 어떠한 민이 나온다 해도 간 꽃알도 같은 거였군 민이 나온다 같은 계집아타르고 함끄르르 뛰려오고 동님 숲속을 당도하여 장장 채승의 진글 넷줄 휘르르 찐 벽도까지 휘징징 잡아매고 섬섬 목소리를 번뜩 들어요 눈에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 두 구르니 앞이 번뜻 높았고 두 번 두 구르니 뒤가 번뜻 솟았네 남만 동아 폭풍가지 서서리 차두 폭찬지 초풍기 한다 경소리요 행아습은 아느니라 그대로 올라가면 요지 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멀리 가면 멀리 황화를 만나볼 듯 입은 것은 비단이라 산누르게 알 수가 없고 아 그렇지 사람은 사람이라 분명한 선녀라 공을 타고 내려와 진우는 농국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태그 무삼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못 가까워 내가 딴다오는 양전초 비왕 장문연 토련님 심사가 달라요 예 방자야 예 저기 저건네 장님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왔다 갔다 저게 무엇이냐? 방자는 알면서 시침 뚝 따고 아 어디 뭔 말씀이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이 부채발로 보아라. 아 부채발 말고 미령님 발로 봐도 안 보여요. 글쎄 자식아 자세히 좀 보아. 아, 자세히는 그만두고 축세해봐도 안 보입니다. 허허,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보일진댄 내가 아마 탐심이 없어 금이 화해서 보이나 보다. 도련님,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지요. 금출지 내력을 소인이 아리리다.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초한시 육 줄기 여지 범마흡을 잡으려고 황금 삼반을 흩었으니 무슨 금이 있으리까? 그러면 그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은 옥문년 잔치시에 범정이 깨친 옥이 화분 건강의 옥석 구분이라고 과도리 다 탔으니 오간 쪽이나 무릴까?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냐? 귀신이란 말씀 당치 않소. 해명 전제 밝은 날로 풍망 산천에 간여였던 귀신 혼백이 있으리까? 그러면 해당화 핑계로다.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신지 아니거든 해당화 어구여디오니까. 그러면 무엇이란 말이냐? 예, 진정으로 아랩자면 이걸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라 하옵난디 오늘이 5월 단오날이라 몸종 향단이를 다리고 아마 추천하러 나온 모양이 올지다. 아니, 그게 기생이 자식이요? 예. 흐흐, 그 일 잘 되었다. 가서 내 말 전하고 불러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말씀은 그러하오나 불러오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양반이 기생의 딸 좀 부르기로 서니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그 사정을 소인이 낱낱이 아립지요. 준향 설보하여 남방의 유명하와 감사병사 목부사님 무수의 벌려하고 정건그색과 이두어 문장이며 태사의 화손쌤과 이비구 정절행을 흉중하다가 품었으니 금천하지 절색으로 만구여중 군자 없고 어미는 기생이나 근본이 양반이라 과연 호라청키 어렵나이다.